이렇게 생각날까 떠난 줄을 알면서도 사랑했던 이 마음을 돌려줄 수 없나요? 처음 만난 그날처럼 당신의 꿈 얼굴이 날이면 날마다 꽃처럼 피어나서 오늘도 눈동자엔 입술이 맺혀지네. 왜 이렇게 생각날까 떠난 줄을 알면서도 사랑했던 이 마음을 돌려줄 수 없나요? 처음 만난 그날처럼 당신의 꿈 얼굴이 날이면 날마다 꽃처럼 피어났어. 맺혀지네.